HUBS 한양인 세계 일주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날짜나 요일의 의미도 있지만 해나 날씨의 의미도 있는 한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날일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세계 곳곳의 기후와 날씨에 대해 알아보는 한양인 세계일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어떤 나라들은 1년 내내 덥거나 1년 내내 춥습니다. 혹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쨍쨍하게 해만 뜨거나 우중충한 구름만 끼거나 보슬보슬 비만 내리는 나라도 존재하죠. 이렇듯 우리가 사는 이곳 말고 다른 나라들은 어떤 기후에 속해 있으며 어떤 생활 방식을 지니고 사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한양인 세계일주를 통해 같이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알아볼 지역은 넓고 아름다운 빙하로 둘러싸인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입니다.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공항이 설립돼 있고 나라의 자치정부가 위치해 있으며 전용 시내버스가 운영될 정도로 그린란드 내에서는 입지가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누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밤이 존재하지 않는 백야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백야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높은 위도에 위치해 있는 그린란드 누크. 과연 여기는 어떤 기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린란드 누크를 포함한 여러 고위도 지역이 나타내는 기후 중 하나는 바로 툰드라 기후입니다. 가장 먼저 툰드라 기후의 기본적인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해요. 툰드라 기후는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0도에서 10도 사이인 곳입니다. 반대로 가장 추울 땐 영하 50도에서 60도까지 내려가요. 쾌펜의 기후 구분에서는 한대 기후에 속하며 영어로 ET라고 표기하기도 하죠. 같은 한대 기후에 속하는 빙설 기후와의 차이점은 툰드라 기후에는 짧지만 여름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툰드라의 어원을 아시나요? 툰드라라는 단어는 핀란드어 툰두리에서 유래했다는 설명과 러시아어 툰드라에서 유래했다는 설명이 공존해요. 하지만 두 단어 모두 나무가 없는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때문에 툰드라 기후를 찌는 지역을 살펴보면 나무 대신 넓은 습지나 호수 근처에서 자라는 풀과 이끼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와 별개로 툰드라 기후에는 유별난 특징이 두 가지 있어요. 먼저 툰드라의 연간 강수량은 380mm 이하예요. 한국의 연간 강수량이 평균 1300mm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매우 적은 편이죠. 하지만 툰드라 기후를 띠는 지역에는 습지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추운 공기 때문에 증발량이 적다는 것과 땅이 얼어 있어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것 등이 있어요. 또한 여름에는 낮만 지속되는 백야현상, 겨울에는 밤만 지속되는 극야현상이 발생해요. 이러한 백야현상 및 극야현상은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나타난답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약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고루 햇빛을 받을 수 없어요. 때문에 수직 기준 90도에서 기울어진 23.5도만큼을 뺀 북위 혹은 남위 66.5도보다 위도가 높으면 햇빛이 하루 종일 닿거나 닿지 않게 되는 것이죠. 툰드라 기후를 띠는 지역이 이러한 고위도 및 극지방 해역에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는 툰드라 기후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툰드라 기후를 띠는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그린란드의 누크 말고도 캐나다의 레졸루트,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 러시아의 딕손 등을 포함한 북극 및 남극해 해역 근처, 그린란드 해역 근처 등이 있답니다. 도시들이 다 생소하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지역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매우 고위도에 위치한 지역들이 대부분이라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툰드라 기후는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서 확인할 수도 있답니다. 백두산 꼭대기 역시 툰드라 기후를 띠고 있어요. 이러한 툰드라 기후에서는 살아남기 매우 힘들어요. 현재도 네네츠족과 라프족, 이누이트 등의 원주민들만 툰드라 기후에 거주 중이랍니다. 그 이유를 툰드라 기후의 의식주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육상생물의 경우 기후 특성상 큰 나무는 애초에 자랄 수도 없으며 작은 이끼나 지의류 정도만 존재합니다. 즉, 농업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록을 유목하거나 사냥하며 생활해야 하죠. 사냥감으로는 주로 북극곰, 바다표범, 고래 등이 있어요. 사냥한 동물들의 가죽과 털은 의복과 가옥에 쓰이고 고기는 식량으로 쓰입니다. 한편 순록이나 개와 같은 가축은 사냥하는 대신 길들여서 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거주지의 경우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먼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전통 이동식 천막 가옥인 춤이 있고 여름철 얼음이 녹아 가옥이 붕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영구동 톡층에 기둥을 박아 가옥을 띄운 형태인 고산가옥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이글루 역시 툰드라 기후의 주거 형태에 해당돼요. 이누이트가 사냥을 위해 임시로 지은 얼음집이기 때문입니다. 어라? 이글루는 에스키모족의 집이 아니냐고요? 이누이트의 다른 이름이 바로 에스키모랍니다. 최근 극지방의 자원 개발이 증대되면서 석탄의 채굴 및 석유의 시추가 이루어지고 있고 천연가스 역시 개발되며 툰드라 지역의 산업이 전체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전통적 생활 방식의 소멸을 낳게 되죠. 기존 북극해의 원주민들은 날고기를 먹으며 비타민C를 보충했으나 이제 더 이상 날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요. 식습관이 현대화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와 순록 대신 신식 교통수단으로 스노우모빌이 유입되는 등 많은 변화가 툰드라 기후 지역에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현지 주민들이 더 편하고 높은 질을 갖춘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문화 다양성이 훼손되며 약해지는 것은 현대화의 이면이라고 볼 수 있죠. 환경 및 전통의 보존과 삶의 질 상승. 이 두 마리 토끼를 우리는 어렵겠지만 모두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기후 이야기를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진행자 김준영, 디렉터 김지윤, 엔지니어 최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BS